안녕하세요. FM용 황막의 정은임입니다. 이름이 다스릴 치의 나라국,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는 치국.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성씨가 김씨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리라, 이 이름도 얼마나 예쁩니까? 하지만 성씨가 고씨라면 어딘지 좀 이상하죠. 그동안 이름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었던 어린이들 아주 많았을 텐데요. 내년 1년 동안 국민학생에 한해서 개명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이름도 이 기회에 어떻게 안 될까요? 이름 바꾸고 싶은 어른도 많으실 거고요. 또 이름 바꿔주고 싶은 어른도 많습니다. 이른바 이름값도 못하는 어른이 많으니까요.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마침 이름 얘기를 적어주신 서울 도봉구 창삼동의 송홍근 씨가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칵테일 중에서 바비 맥프레인이 부른 Don't Worry, Be Happy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하이틀의 송대기 씨, 부호지, 대전의 조성호 씨, 울산의 강호 씨, 광주 북구 우남동의 박성건 학생 그동안 신청해 주셨죠. 잘 들으셨습니까? 자, 송홍근 씨는 어떤 얘기를 적어주셨냐면 제 이름이 좀 듣기가 불분명하니까 좀 정확히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이름 때문에 굉장히 참 그동안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은임이란 이름이 좀 힘든가요? 저는 안 그렇게 느껴지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들마다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뭐 을림이라고 부르거나 운임이라고 부르거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은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운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하면 은임입니다. 제 이름 괜찮죠? 옛날에는 굉장히 님자가 붙어서 좀 시골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 오랫동안 못 봤던 그 이름들을 제가 편지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네요. 확실히 연말은 연말인가 봅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이동에서 안병립 씨 반갑고요. 광주 동구의 안민유 씨 카드도 잘 받았습니다. 대구 서구 내장사동의 박은주 씨, 성동구 마장동에서 오랜만에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송인정필 씨, 광주 서구 농성동의 이호림 씨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경기도 금포 금정동의 윤종대 씨, 하이틀을 통해서만 보다가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그 기분도 좀 새롭네요. 자, 여러분들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부산 남구 가만 일동에서 이소연 씨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좀 잠 좀 자고 싶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첫머리에 잠드는 잠잘 수 있는 음악을 띄워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부산 남구 이소연 씨만 이 감미로운 음악 들으시면서 편히 주무십시오. 러브스토리의 테마입니다.

and your lips close to mine. Tonight, while our hearts are aglow, oh, tell me the words that I'm longing to know. My prayer and the answer you give, may they still be the same. For as long as we live, that you'll always be there at the end of my prayer. My prayer is to linger with you at the end of each day, in a dream that's divine. My prayer is a rapture in blue, with the world far away and your lips close to mine. Tonight, while our hearts are aglow, oh, tell me the words that I'm longing to know. My prayer and the answer you give, may they still be the same. For as long as we live, that you'll always be there at the end of my breath. 충북 청주 가경동의 한 크리스마스 카드로 보내주신 경민정 씨, 그리고 광주 북극 학과동의 고정현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어느 CF의 배경음악으로 쓰이죠. 참 감미로운 곡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몰랐네요. 말콤 엑스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잉크 스팟이 부른 My Prayer 띄워드렸어요. 자, 이 말콤 엑스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야심을 갖고 만든 영화였는데요. 그 결과가 예상외로 부진했었죠. 그 뒤에 스파이크 리는 미국 전역에 말콤 엑스 샵을 개설하는 등 개인 사업에 몰두해야만 했습니다. 빚을 많이 졌기 때문이요. 근데요. 곧 그를 아껴주는 후원자들 덕에 그는 재기하게 됐고, 이번에는 원래 스타일대로 가난한 뉴욕 흑인들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크루클린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크루클린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뉴욕의 브루클린을 좀 재미있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록이라는 낱말, C-R-O-O-K 이 낱말은 좀도둑이나 사기꾼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크로클린이라는 것은 가난과 범죄가 많이 나는 브루클린을 좀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죠. 자, 오레간에서 선보였던 스파이크리의 최신작 크로클린이 이번 주 FM 영화음악에 뽑은 엄지손가락 3개 찍혀 올린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첫머리에 이름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Three Thumbs Up Movie도 조금 어떻게 이름을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잘 안 되네요. 많은 분들이 Three Thumbs Up Movie가 좀 거부감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요. 여러분이 좀 좋은 의견 좀 내주십시오. 자, 이 크로클린은 브루클린의 한 흑인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흑인들의 삶을 진솔하면서도 좀 재미있게 보여주는 홈드라마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죠. 영화 크로클린 중에 Sly and the Family Stone이 불러주는 Everyday People. down at me, you go. I just want some white potatoes and some little potatoes. Do you potatoes? That's all he ever eats. He's breakfast tonight. Put it right here, there. Daddy, my peas are tickling my chicken. Oh, baby, just turn this moving over. 70년대 초 브루클린의 오디시 집. 오디시 가족들이 한참 저녁 식사 중입니다. 다섯 남매는 정신없이 떠들고 어머니는 이들에게 잔소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도 시끄러운데 이웃집 청년인 토니까지 음악 소리를 시끄럽게 틀어대서 집안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디시 가족은 브루클린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형편에 속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남매 중에 하나뿐인 딸 트로이는 아직 학교도 안 다니는 꼬마지만 성격이 침착하고 정이 많은 소녀죠. 어느 날 장남인 윈델이 이웃인 토니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그만 토니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결국 윈델과 토니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뛰어오고 또 그 와중에 엉뚱하게 그 옆에 있던 빅이 토니를 한방 갈겨버렸습니다. 빅은 오디시 집 2층에 새들어 사는 청년인데요. 그날 저녁 빅은 폭행죄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바로 이런 곳이 뉴욕의 브루클린이죠. 아, 기분 좋아지는 노래네요. 충남 천안 성한읍의 손병숙 씨, 서울 강동구 둔촌 아파트의 이현진 양,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이성민 씨, 잘 들으셨습니까? Shy Lights가 부른 Oh Girl, 영화 크로클린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디 씨, 참 작곡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돈은 전혀 안 되는 무명 뮤지션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에게 심하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한바탕 전쟁이 끝난 뒤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은 경제권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얼마 뒤 어머니와 아버지는 슬그머니 화해를 하긴 했지만 집안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각종 고지서가 쌓이고 급기야는 집안의 전기마저 끊어지죠. 그러자 아버지 우디 씨가 딸 트로이에게 기분 전환도 할 겸 고모 댁으로 드라이브나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트로이를 부자인 고모 댁에 맡겨놓으려는 거죠. Happy birthday, Troy! Happy birthday, Troy! Say happy birthday, Troy! Thank you. Oh, isn't it nice? I am going to make you a great big birthday cake. What kind of cake shall it be? 고모 댁에서 생일을 맞이한 트로이. 하지만 너무 부자 티를 내는 고모나 고모부와 영 정이 붙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로이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그리운 브루클린의 집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트로이는 어머니의 죽음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자다가도 문득 일어나 부엌에 내려가 보지만 더 이상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세월은 무심히 흘러갑니다. 이제 집안일은 겨우 10살인 트로이가 도맡아서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빠나 동생들 머리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트로이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빠 우디는 팔리지 않는 곡들을 열심히 작곡하고 있고 또 오빠와 동생들은 TV에 소울 트레인 쇼를 보면서 열심히 춤을 따라춥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트로이 집안의 사람들이 바로 브루클린의 한 흑인 가정이죠. 서울 영등포구 신길호동의 김형배 학생. 자, 비록 신청곡은 아니지만 이 곡도 힘이 솟는 곡 아니었습니까? 학원에 있는 사람들 전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함께 힘이 솟는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잭슨 5가 부른 ABC, 영화 크로클레인을 끝내면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어느 분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이거 청취자들 약 올리는 시간이군요 하셨는데요. 저희 Three Thumbs Up Movie, 세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 영화는 정말 여러분들이 못 보신 영화들만 주로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하는데요. 좀 전에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은 바로 이 시간에 2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영화 감독 박찬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고요? 예, 집에서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저요? 저는 워낙에 그 영화 본 것도 많지 않고 그 지식이 짧은 관계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가장 위대하느냐, 뭐 이런 질문은 사실 좀 그렇죠? 너무나 우매해서 불쾌하기까지 한 그런 성질의 것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작가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럿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떤 작가에 관해서 연구된 논문이 네. 몇 편이나 되는가라든가, 그 작가를 패러디한 영화가 몇 편이나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았던 작가 하면 그렇죠.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데 네. 별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새롭게 해석되고 영화에서 계속 인용되고 패러디되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히치콕의 중요한 작품들이 속속 그 비디오로 출시가 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요. 네. 히치콕에 관한 얘기들을 아주 좀 가볍게 들으면서 히치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반갑다고는 했지만 히치콕의 영화가 이제서야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비디오 프로그램들이 수십만 편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네. 히치콕의 영화들이 이제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은 히치콕 감독이 거의 죽기 전에 영국 왕실에서 자기를 수여받았는데 그때 그 휠체어를 타고 앉은 히치콕 감독한테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당신같이 위대한 감독이 이제서야 자기를 받는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히치콕이 했던 말은 아마도 부주의 때문이었겠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네. 바로 그런 부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네. 이제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에 출시됐던 영화들은 그러니까 영화들 개봉은 다 했었는데 네. 비디오로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와 그리고 거의 그 찾아보기 힘든 남회기선이라는 그 졸작 네. 그 단 두 편만 나와 있었고요. 지금 찢어진 커튼, 뭐 토파즈, 그리고 좀 있으면은 현기증 1위까지 주요 작품들이 거의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TV를 통해서는 꾸준히 그 방영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그 비디오 업자들로 하여금 출시를 꺼리게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한마디로 이 감독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얘기는 히치콕을 계속 평생 동안 자기의 그 화두로 삼고 재해석을 해왔던 브라이언 드 팔머 감독이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네. 팔머의 말에 의하면 히치콕은 어휘, 즉 보케뷸러리를 창조한 사람이다. 나는 그 보케뷸러리의 발음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영화 역사의 그 모든 그 테크닉과 사상들을 집약해서 창조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뭐 이런 화이트헤드라는 어떤 철학자가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에 대한 영원한 재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영화의 역사는 영원히 히치콕을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도널드 스포터라는 유명한 그 비평가는 히치콕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현기증이라는 영화를 26번을 봤고 네. 앞으로 26번 더 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추앙받는 감독이기도 하죠. 히치콕의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대중을 상대로 한 그 오락 영화, 상업 영화 이런 것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예술 영화 사이의 그런 간격 또는 대중들이 갖고 있는 괴리감 이런 것들을 일거에 무너뜨린 그런 한 모범이라는 점에서 네. 존경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히치콕에 이르러서 비평가들은 상업 영화를 예술로 보고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상업 영화들이 그 질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하나의 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작가주의, 오테르 정책이라고 하는 작가주의의 신봉자들은 제일 그 여러 감독들 중에서도 히치콕을 영화의 수호신처럼 숭배하고 작가주의의 이념에 가장 부합되는 그래서 어느 한 창조적인 감독으로서의 작가가 네. 영화의 모든 면을 다 통제하고 거기 영화의 하나하나 요소마다 자기의 사상을 주입해서 하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예술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네. 작가주의 이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히치콕은 글쎄요, 물론 작가라는 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작가주의 이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재미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런데 히치콕의 놀라운 점은 그런 것 어떤 재미있는 요소든지 간에 재미없는 것든지 간에 네. 하나하나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평가들한테 가장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잉그말 베리만 같은 예술가들은 뭔가 모호하고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히치콕은 하나 그 몇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주도 면밀하게 기획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비평가들이 글쓰기는 아주 좋은 그런 작품들이죠. 예. 히치콕은 야채니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을 팔았던 그 가게 주인인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요. 런던에서요. 네. 이 사람의 그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그 에피소드로 그 순경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유명한 얘기인데 어렸을 적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메모를 하나 쥐어주면서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했고 네.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한테 그 메모를 전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아이를 10분 동안 교도소에 유치장에 가둬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히치콕은 경찰이나 그런 국가기관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갖게 됐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카톨릭 영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카톨릭 집안이었고 카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성적은 뭐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코 모범생이 아니었고 다만 지리를 좋아했다고 하죠. 여행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영화의 경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좀 재밌는데 무성 영화 시대에 자막 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영화 사이에. 네. 그 자막이 둘레를 장식하는 그런 타이틀 카드의 둘레 장식을 시작하면서 아, 영화에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네. 원래 그림에 재주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일하던 여자하고 결혼 편집자인 네. 알마하고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 영화감독으로 출세를 해서 미국에 가서 좋은 영화를 많이 찍었고 MCA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또 TV에 알프레드 히치콕 극장이라는 300몇십 편의 그 시리즈를 제작하고 그중에 17편을 감독하면서 TV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스 미스터리 매거진이라는 그 미스터리 작가들의 신인 작가의 등용문 같은 잡지를 창간해서 지금까지 발간되고 있고 아주 뛰어난 공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자신은 또 피카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대가들의 그림을 수집하는 미술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죠. 참 뭐랄까 복받은 감독인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행복했던 그쵸? 사람일 거예요. 네. 히치콕의 영화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가 히치콕을 뭐 살인과 광기와 뭐 음모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히치콕 자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두운 그런 뒷골목 거기 비가 내리고 고양이가 울면서 지나가고 막 쓰레기가 쌓여 있고 거기에서 무슨 살인자가 나타나고 이런 영화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대낮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살인이다. 아. 예, 이런 것이 히치콕을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죠. 예, 또 한마디 한다면 만약에 내가 신데렐라를 찍는다면은 그 호박으로 된 마차에서 시체가 발견되게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영화의 네. 재미다. 이렇게, 예. 이런 정도로 살인의 그 살인과 폭력의 문제 집착을 가졌지만 항상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 히치콕의 네. 대가다운 그런 측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히치콕은 또 히치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네. 미스터리하고 서스펜스가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포커를 치고 있다. 근데 그 아래 시한폭탄이 장치되어 있다. 그것을 관객이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포커 치던 사람 방에서 폭탄이 빵 터졌을 때 그것을 누가 했을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빵 터졌을 때 그 쇼크 그 네. 서프라이즈 이런 것과 그걸 누가 했을까에 대한 미스터리 이런 것이 보통의 상업 영화들이 하는 거라면 자기는 누군가 거기다 폭탄을 장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한폭탄의 시계는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포커를 치고 게임이 끝날 무렵쯤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한 게임 더 치자 이랬을 때 네.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이 서스펜스다. 네. 예, 이것 이런 말로써 자신의 영화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했던 것이죠. 네. 히치콕의 영화를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요약해서 또 영화의 제목으로도 풀어볼 수 있는데 히치콕이 만들었던 영화 중에 너무 많이 알았던 사나이 네. The Man Who Knew Too Much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스스로 리메이크까지 했던 영화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알아서 무언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서 그 괜히 쫓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히치콕은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로서 Wrong Man, The Wrong Man 그러니까 오인된 사나이죠. 네.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경찰도 쫓아오고 이렇게 쫓기는 사람. 이 두 영화의 제목으로 히치콕이 가장 좋아했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았던 사나이 그리고 오인된 사나이. 네. 그리고 히치콕의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언급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지만 맥거핀이라는 말이 있어요. 맥거핀이요? 예. 맥거핀이라는 것은 그 히치콕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39계단에서의 그 비밀 정보라든가 네. 또 톤 커튼에서도 찢어진 커튼에서도 그렇고요. 네. 또 여인 사라지다 그래서 사라진 여인이라고도 하죠. 거기서의 그 민요를 통해서 암호가 전달되는 것 네. 그리고 북북서에서의 그 조각품 네. 그리고 사이코에서의 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영화에서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그러고 네. 뺏으려고 그러고 네. 그런데 감독은 거기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단지 영화 속의 그 플롯을 끌고 나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실제 내용에서는 그 의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네. 사이코에서 자이언트 리가 돈을 훔쳐서 가는데 저 돈이 어떻게 될까 하고 사람들만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네. 중반 이후에 그 돈이 어디로 간지 그런 관심들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극을 끌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상업적인 핑계거리 이런 걸 맥거핀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어원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예. 런던에서 에딘버러로 가는 기차에서 두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남자는 그 포장된 어떤 꾸러미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나머지 한 남자가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요? 맥거핀이죠. 그랬어요. 그럼 맥거핀이 뭐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고원에서 사자 사냥할 때 쓰는 덫이에요. 그랬단 말이죠. 네. 그 사람이 아니 스코틀랜드의 고원에 무슨 사자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가? 그럼 이건 맥거핀이 아닌가 보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아주 썰렁한 실없는 얘기를 그 인용하면서 네. 그 빈이라는 개념을 이제 창안을 해냈는데 우리들도 이제 이 히치콕의 영화들을 볼 때는 그 주인공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막 애쓰는 그런 그 물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네. 그것들을 둘러싼 인간들의 관계와 예.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히치콕의 영화를 차별화시키는 그런 중요 요인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히치콕이 가장 그 뛰어난 감독으로서 추앙을 받았던 첫 번째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영국의 흑백 시절에 찍었던 영화죠. 그 한 장면을 보면 우리가 히치콕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잠깐 인용을 해보면은 39계단이라는 영화에서 네. 집주인 여자가 자기가 세준 방을 열고 들어가는데 시체가 있고 그것을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얼굴 클로즈업에 그 다음 장면 주인공이 도망간 사람이 탄 기차의 기적 소리를 여주인의 얼굴에 비명 소리 대신에 그 예. 기적 소리를 넣은 거예요. 네. 헥 하고 예. 그것이 아주 많은 평론가들한테 경의적인 그런 찬사를 받았던 그런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비명 소리 대신에 기적 소리를 몽타주 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장면이 참 중요해요. 보통 감독 같으면은 이 장면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주인의 뒷모습 그리고 그 뭔가를 보고 놀라는 얼굴의 클로즈업 그리고 그 여주인의 시점샷으로 시체 그리고 다시 돌아 나와서 비명을 지르는 여주인의 얼굴 그리고 기차 이렇게 다섯 커트로 구성을 하는 것이 정석인 장면인데 히치콕은 네. 단 한 장면으로 찍었어요. 한 커트예요. 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시체가 있고 돌아 나와서 비명을 지른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커트 수의 절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명 소리 대신에 기적 소리를 넣음으로써 사운드의 절약을 도모했고 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보는 그 시체를 그림자로만 처리했어요. 여기서 그 등에 칼이 꽂힌 채 누워있는 시체를 벽에 비친 그림자로만 처리했는데 이런 적나라한 그 폭력의 현장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게 우회적인 네.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의 절약 이런 세 가지의 그 경제학이 히치콕 특유의 경제학이 여기서 잘 드러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히치콕은 뭐니 뭐니 해도 영화 역사상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였고 테크니션이었어요. 네. 유명한 그 현기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줌아웃 트래깅이라는 기법을 발명했던 장본인인데요. 어떤 장면입니까?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다볼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시점샷으로 그 풍경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이상한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 주인공은 심리학적으로는 떨어지고 싶은 욕망과 떨어지기 싫은 살고 싶은 욕망 사이의 그 긴장을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줄었다 하는 그런 이상한 테크닉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건데 뭐 그래서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세도메소키즘의 테크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줌 렌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광각에서 망원으로 멀리 가면서 카메라 자체는 트랙을 타고 피사체를 향해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사체의 크기는 화면 속에서 그대로인데 그 배경과의 거리감이 늘어났다 붙었다 하는 거죠. 네. 이건 히치콕이 술 먹다가 술 취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기억하고 그렇게 발명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로 이 테크닉은 브라이언 드 팔마나 스콜세지나 스필버그나 네. 한국의 배창호 감독이나 곽재훈 네. 감독이나 수많은 감독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인용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히치콕은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다 그리고 스스로 강철 콘티라는 말을 사용했을 정도로 강철 콘티 예,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이런 사상을 가졌던 그런 감독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치콕은 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 캐미오라고 하죠. 네. 자기 영화에 이렇게 쓱 한번 지나가는 네. 자메이카인이라는 영화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프렌즈라는 영화의 예고편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는 원래 그 본편의 시작은 여자의 시체가 템즈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장면인데 이 영화의 예고편은 히치콕 자신이 물에 떠서 배를 불뚝 내밀고서는 둥둥둥 떠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고만 봤으면 코미디인 줄 알겠네요. 그렇죠. 가장 기발했던 예로서는 구명정이라는 영화에서 네. 그런 보트에 탄 바닷속에 떠 있는 보트 속에 몇 명만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주인공이 보는 신문에 네. 사진으로 다이어트 약 광고에서 이렇게 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예로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영화를 볼 때 히치콕이 언제 등장하나 이거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쵸. 영화를 잘 못 볼까봐 후기로 갈수록 영화의 앞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치콕이 했던 재미난 얘기들 몇 가지만 인용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하고의 인터뷰는 아주 전설적으로 유명한 인터뷰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많은 인터뷰에서 히치콕은 굉장히 그 재치 있는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살인은 유쾌하고 아주 즐길만한 것이다. 심지어 희생자에게조차. 라든가 또는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감독은 월트 디즈니다. 네. 왜냐하면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면 되니까. 라든가 또 가장 그 비정한 말로서는 사이코란 영화를 찍고 나서 어떤 사람 관객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아내가 그 영화를 본 이후로는 무서워서 샤워를 못한다. 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책임져라. 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히치콕의 답장이 뭐였냐면은 아내를 드라이클리닝을 보내라 라고 했답니다. 그치, 이상입니다. 참 그 감독 자신도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아주 머리가 참 좋았던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디오로 이제 속속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찾아보시면서 오늘 박찬욱 감독의 조언, 박찬욱 감독이 해주신 그런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CD는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이상봉 학생께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이상봉 학생 꼭 힘내십시오. 자, 마지막 곡까지 함께 들어주시고요. 부산 남구 광안일동의 병호 씨, 친구 진우 씨와 함께 마지막 곡 들어주십시오.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 중에서 끼마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